멈춰 내면에 깊숙한 아름다움을 날 비춰 너무 가까이 오지 말아줘 들리면 아플걸 내 이 상처를 내기 싫어 Yeah, you know we are young blood 노란 바람 속에서 난 바뀌지 않아 I won't give up It's the wild wild west 살짝 거칠은 type oh, oh, oh, oh, oh, oh. 예쁘게 말하는 법도 몰라 그런데 왜 넌 내게 The wild wild west 살짝 거칠은 type oh, oh, oh, oh, oh. 예쁜 말로 날 작업 중이야 Bang bang bang It's the wild wild I'm 녹아내리는 vibe 끝까지 넌 날 모르게